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아, 오늘은 닥터 지바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인 닥터 지바고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타냐가 말하기 싫다는 태도로 말합니다. 혁명 중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니? 솔직히 말해봐. 그러자 타냐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중 사이로 달아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결국 딸의 손을 놓고 혼자 가버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지는 아니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타냐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아버지인 것을 느낍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내동댕이 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안고라도 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혼자 도망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네, 닥터 지바고의 OST Somewhere My Love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닥터 지베고의 OST Somewhere My Love 였는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원작을 바탕으로 러시아 혁명의 경량기에 실려간 시인 지바고의 삶과 또 사랑을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정조로 꾸며낸 영화였죠. 소설이 혁명과 예술가의 운명을 병치시켰다면 영화는 아름답지만 불행했던 사랑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던 명작이었죠. 네, 닥터 지바고 노래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봤네요. 다음 곡은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 창 밖으로 하나둘씨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편지를 써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을 지금 들으신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 서지원 씨는 1976년생으로 1990년대 발라드 가수였습니다.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가수의 꿈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데뷔를 하고 1집 앨범 서지원을 발표하자마자 수많은 소녀 팬들을 확보하고 단숨에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또 이런 뜨거운 관심과 인기가 정작 본인에게는 너무도 힘든 역경이었고 또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는 등 또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면서 소속사와 부모님의 기대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젊은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의 수다방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코너죠. 잠시 후에 손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수요일의 수다방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목소리만 들어서는 어머 요조숙녀 같으신데. 맞아요. 맞죠? 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오클랜드 마운트 이든 지역에 사는 박승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승란 씨. 좀 발음이 어렵죠? 네, 이름이 특이하세요. 승란, 그렇죠? 란. 란. 그렇죠? 발음이 네, 좀 어렵네요.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승란 씨. 맞죠?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러면 뉴질랜드 오신 지는 좀 되셨죠? 97년도에 왔으니까. 오래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는 그럼 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은 그럼 어떤 거예요? 쉬고 있어요, 집에서요. 아, 진짜인데? 부럽습니다. 정말 진짜예요. 근데 취미생활로 그냥 네.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좋아해서 네. 가방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집에서 아, 직접 취미생활로 만들고 있어요. 오, 네. 손재주가 엄청 좋으신데요.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금 관심 있으시군요. 좀 관심 있어요. 아, 그럼 집에서 가방을 디자인하셔가지고. 그렇죠. 원래 네. 뭐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뭐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언젠가 하다 보니까 네. 가방이 한번 관심이 가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네. 교회에서 이제 그 네. 선교 기금 마련한다고 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전도에서 네. 선교회에서 계획한 행사로 인해서 제가 가방을 만들게 됐어요. 진짜. 예, 그전에는 뭐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했었죠. 네네.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갖고 지금 현재는 본인의 그렇죠. 그냥 뭐 만들고 제가 만든 거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 그 아트 앤 크라프트 마켓 네네. 그런 곳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아, 직접 그 마켓에 그런 물건을 그쵸.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클랜드 그런 게 자주 있어요? 오클랜드에는 뭐 오클랜드뿐이 아니라 뉴질랜드에는 네. 아트 앤 크라프트 마켓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저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네네. 저도 사실은 그전까지도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정말 많은 마켓들이 주말마다 여기저기서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온 김에 네네. 제가 뭐 딴 거 아는 건 별로 없고 네. 그동안 다녔던 마켓이라든지 이런 크라프트 마켓을 어디 어디서 열리는지 이런 걸 좀 정보를 드릴게요. 정보도 주시고 손재주도 좋으시고 그 다음이 더 없어요. 그 다음 없어요? 듣고 없어요. 싶은 곡도 그치예요?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듣고 싶은 네네, 곡 있죠. 첫 번째 듣고 싶은 네. 곡 하고 아까 네. 정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네네. 얘기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듣고 싶은 노래는요. 네. 이승환의 어떻게 네. 사랑이 그래요. 제가 이승환 원래 팬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승환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우리 들으시고 이승환 씨 팬 박승란 씨의 신청곡 들으시고 저희 대화 계속 이어갈게요.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난 그댈 갖기 아, 참 이승환 씨는 이 어떻게 작은 체구에 이 목소리가 어떤 이렇게 감미롭기도 하면서 파워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승환 씨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아마 이승환 지금 방금 나온 곡은 네네. 그래도 그나마 최근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 옛날 유명한 곡들을 보면 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먼 그렇죠. 옛날인데 그때 제가 아마 그때 제가 대학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고 또 기다리고 또 다음 버스를 또 기다리고 할 때마다 항상 이승환 테이프 옛날에 그 테이프 있죠. 마이 시절이에요. 마이. 그래서 그걸 넣고 다니면서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때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간 노래를 들으면 참 추억이 떠오르는 게 하나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방금 뭐 이승환 생각을 하니까 네. 또 그 옛날에 그 해가 지는 그 저녁 무렵 버스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서 마이 틀고 있던 제가 생각이 나긴 그러네요. 그렇죠. 그때가 네. 언제예요? 그렇죠. 20년이 훌쩍 지난 과거네요.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생각 안 했는데 네. 너무 옛날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청춘이라는 게 요즘에 진짜 시간이 우리 갑자기 지금 진짜요. 좀 다운되죠? 아 갑자기 분위기 아유.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네 마켓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방을 직접 만들어서 마켓에 갖고 나가시다 보니까 또 여러 종류의 마켓도 알게 되시고. 그렇죠. 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리서치를 하게 되죠. 네네. 하는데 사실 마켓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랑 이렇게 맞는 마켓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맞다고 해서 다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네네. 우선 처음으로 하는 거는 주일은 안 되고 네. 토요일 날 열리는 거를 위주로 나가게 됐었어요. 처음엔요. 네네. 근데 그전에 이제 리서치 할 때 보니까 주일이라도 참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사이즈가 좀 큰 마켓을 한 두 군데 설명해드리고 네네. 나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사이즈 큰 마켓은 제가 나가보진 않았어요. 네. 제가 이렇게 구경을 가긴 했었는데 제일 좀 큰 마켓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오클랜드 페어라고 해서 네. 한 2010년부터 열리고 있어요. 지금 오클랜드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저기 아시잖아요. 저기 바이아덕트 옆에 네네네. 요즘에 거기 빈야드 쿼트라고 해서 다시 네. 개발된 곳 있잖아요. 그 근처쯤에 있는데요. 약간 말하자면 뭐 창고 에어하우스 네네. 아주 큰 장소예요. 거기서 열리고 있어요. 보통 1년에 이게 뭐 정기적으로 열리진 않아요. 네. 근데 1년에 한 두세 번? 두세 번. 예, 그렇게 열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가오는 일정으로는 12월 4일에 열려요. 그래서 장소는 그 퀸스 와프라고 해서 쉐드 10이라서 아마 그 창고가 10번이에요. 거기서 열리는데 네네. 보통 10시에서 한 4시까지. 여기는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른들은 네네네. 5불, 뭐 애들은 이제 무료인데요. 네네네. 뭐 어떤 게 파냐고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별 게 다 있어요. 손으로 만드는 건 다. 말하자면은 네. 요 뉴질랜드 크라프트 마켓의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100% 핸드메이드를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네. 뭐 가끔 아닌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어쨌든 되게 네. 보기에는 네. 한번 보면 되게 재밌고 구경하기 참 저는 나름대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또 기회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있지만 네. 어떤 건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좀 뭔가 놀라운 점. 그러니까 뭐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네. 뭐 화장품, 예술품, 장난감, 뭐 먹거리 별 게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 되게 뭐랄까 사실 저희가 뉴질랜드 말고 외국을 네. 나가면 네. 또 이런 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나라만의 가지고 예, 있는 맞아요. 느낌을 예. 갖고 싶을 그래서 때. 참 괜찮은 마켓이고 가장 크다고 한 내가 볼 때는 가게 그 보통 가게가 이렇게 나와서 네. 테이블 하나씩 해서 저희가 스토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는 한 100여 개의 가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처음에 이제 취미로 대충 교회에서 네. 이렇게 선교 자금 때문에 그쵸. 같이 만들다가 이게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드시면서 사실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원래 만드는 건 좋았지만 재능보다는 그때 교회에서 하면서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가방이라는 딱 그러니까 한정된 뭐 조그만 동전 지갑부터 시작해서 네네. 흔히 들고 다니는 에코백 네.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넘게 바느질 해온 것보다 그때 한 3달, 4달간 바느질 했던 게 훨씬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무래도 실력이 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늘었다기엔 좀 뭐하지만 그 전의 실력보다는 네네. 훨씬 월등히 나아진 거죠. 많이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이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취미를 발견하고 또 취미가 뭐 꼭 아주 그 레귤러한 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해서 그쵸. 그것을 생산해서 또 팔고 그렇죠. 그걸로 또 수입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입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그렇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걸 또 들어주고 네, 그래요. 좋아하고 네, 네 맞아요. 다 참 또 이게 또 특이한 또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이하다면 특이하지만 제가 가보니까 근데 몇 분 네. 한국 분들이 계세요. 저 말고도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세라믹 그런 세라믹 아트 네. 뭐 도자기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액세서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캔들 초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힘이 나더라고요. 한국 분도 계시는구나 하면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또 한 곡 또 신청곡 하나 또 받고 예, 네. 이어서 갈게요. 그쵸. 두 번째 신청곡. 예, 좀 다운했던 그 분위기를 올려서 쑥 올려서 덩크슛 어때요? 아, 좋아요. 이것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승환 곡이에요. 씨. 네, 93년도 곡이에요. 자그마치 네. 몇 년도입니까? 약간 이상한 언어가 나오긴 해요 중간에. 근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네, 이상한 언어 있으면 이때 해석해 주세요. 그럼 이승환의 덩크슛 듣고 오겠습니다.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여행 떠나갈 땐 하나 두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오네요. 주문을 외워보자. 주문 외우셨어요? 네. 야발라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주문을 외우기가 좀 어렵네요. 많이 어렵죠? 이게 1993년도. 네. 네. 그때 진짜 추억을 같이 했던, 아니 나의 젊음을 같이 했던, 그렇죠?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또. 딱 들으시니까 딱 생각이 막 나세요? 생각은 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아, 들어가고 싶다. 아,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그런 시간을 선물해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아마 저랑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아, 있죠. 글쎄요. 연락 주세요. 가방 만드는 여자한테 연락 주세요. 꼭 네, 연락 주세요. 네, 기다리고 네. 있어요. 저희 SPM 남태평양 성교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어서 마켓에서 두 유명한 거 소개시켜 주셨고요. 아, 좀 큰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가 오클랜드 페어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너럴 콜렉티브 마켓인데요. 보통 여기는 키즈 마켓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장소는 그 엘리슬리 그쪽이 저도 여기는 안 가봤어요. 네네. 장소가 아서 스트리트 카파크라고 돼서 주소는 132번지 메인 하이웨이 엘리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거는 9월 11일에 있어요. 네네네. 아마 가시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그냥 제너럴 콜렉티브 키스 마켓이면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저기 필요한 정보는 저희 게시판이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는 한 사이즈로 보면은 오클랜드 피어보다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사진들로 본 결과를 네네. 보면은 상당히 그 아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네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키스 마켓으로 자기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되게 괜찮고요. 네네네. 그래서 두 군데가 아마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다음 나머지들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열리는데 그렇죠. 그 다음번엔 제가 또 한 두세 군데 네. 지금 오클랜드 지금 말하자면 네네. 시티 근처로 해서 네. 갈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가본 곳이에요. 제가 아까는 가봤다는 게 구경도 해봤었고 제가 마켓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참여했던 곳인데요. 네네. 이름은 크라프트는 티라는 곳이에요. 아, 크라프트는 티? 예, 그러니까 네. 말을 많이 신조어죠. 네네. 크라프트하고 뭐 아프터는 맞춰서 네. 크라프트는 티라는 마켓인데요. 아. 여기는 장소는 그 킹슬랜드라는 곳 킹슬랜드?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퀸스트리트 지나가시면 네. 바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아. 예, 시내에서 안 먼 곳인데 여기는 매달 정해진 세 번째 토요일 날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토요일 날. 근데 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핸드메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네. 가보시면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뭐 장소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네. 여기 마찬가지로 그 아트 앤 크라프트 제품들을 그러니까 꼭 사지 않으시더라도 네. 구경하기에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본 결과 뭐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좀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혹시 아무래도 뉴질랜드는 네. 겨울엔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여름 그러니까는 날짜로 뭐 10월부터 한 4월까지 네네. 3월 이 정도가 가장 바쁜 것 같고요. 어. 한 4월부터 한 8월까지는 아무래도 좀 조용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장소를 다다다닥 이렇게 딱 꿰고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가본 데하고 뭐 좀 네. 조사해본 거죠.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이 멀지 않은 시티에서 안 먼 곳에 네. 살다 보니까 그 위주로 보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러시군요. 아, 왜냐하면 뭐 브라운스베이, 뭐 타카프나 네. 마켓 많아요. 근데 그렇겠죠. 아트 크라프트보다는 좀 먹는 거, 먹거리 위주인 데가 많고요. 네. 예, 동네마다. 제가 데본포트도 있고요. 네. 뭐 홉슨빌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색깔이 약간 달라요. 제가 아까 지금 열거하는 곳들은 약간 아트 앤 크라프트 위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네. 네네. 이게 그 뭐지? 새로운 이런 것. 핸드 거기다 이게 지금 위주가 핸드메이드. 그렇죠. 거기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핸드메이드를 원칙으로. 그런데 신기한 것들이 많고요. 사실 저도 제가 물건을 팔러 갔지만 네. 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너무 이뻐서 저도 아 사실은 속으로나 마음속으로나 아, 내가 팔면서 이거 돈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물건을 보는 순간 저도 몇 개 사고 그래요. 너무 이뻐서. 서로. 되게 귀엽고 네. 좀 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격 면에서 보면은 뭐 10불 아래서부터 네네. 되게 살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재미도 있고 네. 구경도 하고 뭐 가다가 또 파는 게 있으면 먹기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도 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네. 같이 가서 새로운 걸 이렇게 한 바퀴 쑥 돌고 네, 이것도, 맞아요. 이것저것 네. 얘기도 하다가 뭐 가볍게 지금 말씀하신 한 10분이면 이런 예. 거 작은 거. 아, 뭐 그렇죠. 뭐 돈은 사실 뭐 우리가 맘 먹고 가진 않잖아요. 크라프트 마켓을. 그러니까 그냥 한번 아 오늘 좀 재밌게 가볼까 네네. 했다가 뭐가 있으면 한번 사시는 것도 좋은 네네.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처음에 오늘 완전히 무슨 정보 이벤트 플러스 시간 같아요. 아, 진짜요? 연락 주세요. 네. 또. 네네. 이 와중에 또 신청곡 하나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아. 세 번째 신청곡. 아, 네. 또 이 순간대로 가야죠. 아, 예. 끝까지 가려고. 이번에는 네. 저기 아마 이것도 91년도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 많이 아시는 곡이에요. 네네.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네, 맞아요. 네. 이승환 씨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네.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승환 씨의 이 노래는 정말 유명한 노래죠. 그렇죠. 다 많이 아시는 것 네네. 같아요. 가사는 몰라도 네. 음을 흥얼흥얼 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러니까, 되실 거예요. 딱 들으면은 사랑한다고 제가 버릇이 생겼어요. 이거 하면서 음악 카페 하면서 되지도 않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계속 음악을 들어서 그런지 흥얼흥얼 계속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맞아요. 그럼 마켓이 지금 또 남은 게 있나요? 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뭐 제가 하나 또 설명드릴 거는 그 미션베이, 유명한 우리 미션베이, 오클랜드 미션베이의 네. 마켓이 열리는데요. 여기는 딱 1년에 두 번 열려요. 아, 그래요? 1월 달, 2월 사이에 그러니까는 오클랜드 애니버설이 네, 네. 그날에 열리고요. 아. 그다음 하나는 10월 말쯤. 이렇게 1년에 두 번 열리는 건데 네네네. 여기는 사실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바닷가 있죠. 보이고 그리고 날짜가 항상 1월달 그때하고 10월달 다 날씨가 좋을 때예요. 완전히 뉴질랜드의 날씨를 이변이 없고는 때. 예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갈 수 있는 좋은 그렇죠. 곳인 것 같아요. 놀러 가서 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먹는 게 또 이날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거 좀 먹어볼 것도 있고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가족끼리 나들이 가셨다가 네네. 피크닉 가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럼 10월에 있겠네요. 이제 10월에 다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어디서 해요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아까 방금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네네. 했지만은 쉽게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정보는 나올 네네. 거예요. 그 뭐지? 그 오클랜드 카운실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데도 있고요. 네, 그냥 뭐 오클랜드 뭐 마켓? 마켓만 뭐 쳐도. 크라프트 마켓 이렇게 쳐도 나오고 아니면 아까 이름 그대로 뭐 예를 들면 미션베이 마켓 이렇게 치시면 아마 그러네요. 정보는 있을 거예요. 네네. 어, 피크닉도 가고 거기서 이제 그쵸. 아트 구경도 하고 네, 음식도 먹고 상당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그 외에 제일 유명한 그 미션베이의 분수 있잖아요. 네네. 그 분수 바로 앞전까지 계속 그 앞으로 다 마켓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장소는 좀 그러네요. 좋아요. 예. 그냥 주차가 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미리미리 가서 한번 시간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근데 이게 마켓 내가 이거 뭐 직접 만들어서 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곳을 시간 네. 따라 가는 것도 꼭 일이 아니고 이게 또 여행 같아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럼요. 네. 아 맞죠. 저희가 사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로토루아를 가보신 분 기억하시면 네. 주말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도 마켓이 열려요. 아,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호숫가 바로 앞에서 맞아요, 열리거든요. 맞아요. 뭐 이렇게 오클랜드에서 크진 않지만 네. 뭐 지역에서 만든 뭐 물건, 음식이라든지 음식, 이런 게 꽤 있는데 그럴 때 가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냥 맞아요. 현지에 느끼는 네,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아마 어디 가든 뉴질랜드는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칼라파스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항상 예, 어느 주말이면은 아마 주말이면 한번 나가 보시면 아마 열릴 거예요. 어딘가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가방 파는 여자분을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어요. 찾아주세요. 네네.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생각지도 않게 귀한 정보도 주시고. 아 뭐 네. 있는 정보인데 사실. 네. 관심이 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미는 네.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이제는 네. 또 제가 봄이 오고 있잖아요. 어우 날씨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봄이 오고 있네요 지금. 맞아요. 네.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제 많이 풀렸어요. 이제 겨울이 가나 봐요 이제. 가야죠. 가야죠.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이렇게 제니 음악 카페 SP 남태평양 선교 방송의 제니 음악 카페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떠셨어요? 직접 나와서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뭐 라디오 방송이라는 거는 처음이죠. 그죠. 처음이죠. 네네. 근데 워낙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요. 지금도 별로. 편하시죠? 예,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게 항상 있잖아요. 자기 네, 마음속에. 네. 내가 주부지만은. 그런 거를 큰 뭐 돈을 쓰지 않는 한에 가능하다면. 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뉴질랜드는 어디 가도 그런 재료들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취미생활 같은 거를 꾸준히 해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젊게 사는 방법? 아, 그, 맞아요. 그럴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나이를 알 수가 없는 페이스십니다. 안경을 다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니, 진짜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지금은 아이가 애들이 어리지만 네. 언젠가 애들이 크고 집을 떠났을 때는 네. 뭐 약간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네네. 그런 게 좀 덜 걱정스럽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또 어느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또 옛날 추억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간이 그렇죠. 또 그런 추억 속에 네.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했다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죠. 참 영광입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또 오늘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둘이 같이 얘기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네요. 아마 그렇죠. 들으시는 분도 그러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카페인데 다음부터는 커피를 좀 준비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맞아요. 벌써 인사할 시간인데. 그래요. 마지막 곡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선물 기대하고요. 네. 마지막은 너무 지금 이승환 옛날 거 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까 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최근 곡을 골랐어요. 아, 또 일부러. 이거, 예. 아, 노력했네요. 네네. 엄청 노력했어요. K-윌의 네. 말해 뭐해. 이거는 네.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몰라서 이 노래를 먼저 들었는데 네. 이게 태양의 후예 아, 얼마 전에 아, 아,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곡이래요. 아,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K-윌의 네. 말해 뭐해.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가방 만든 여자였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원래 원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오늘도 어김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과 동시에 꿈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삶의 모퉁이에서 뒤돌아보면 또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이겠지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오늘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신 청취자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끝날에 맘 졸이던 합격자